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미국이 흑백을 전도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더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27일 미 국무성 대변인은 무도하기 짝이 없는 미제와 괴뢰패당의 특수작전 노름에 대처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를 도발적 행동이니 선동적 언사니 하고 악랄하게 걸거들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명백히 한 바와 같이 이번 경고는 조성된 정세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과 관련하여 특대형 도발자들을 후려치는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이다. 수십만의 침략 무력과 핵 전략 자산들을 동원하여 합동군사 연습을 벌려놓고 주권국가의 수뇌부 제거를 위한 잠수작전과 핵 로켓 기지를 없애버리기 위한 선제 타격 작전의 기본을 둔 특수작전 훈련을 감행하는 미국의 속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명백하다. 미국은 저들의 합동군사 연습은 투명성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정당화해 보려 하였지만 그것은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이번에 유사시 상대 측에 은밀히 침투하여 지휘부를 제거할 임무를 맡은 미국의 특수작전기 편대들이 도적 고양이처럼 우리 영공 가까이에 기어들어 정밀 폭격 훈련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투명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미국의 투명성 타령은 결국 백주의 강도짓을 거리낌 없이 하겠다는 날강도적인 폭언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의 최고 전음을 노린 미국의 특수작전 흉계가 명백해지고 위험천만한 선제타격 기도까지 드러난 이상 우리 시기에 선제적인 특수작전, 선제타격전으로 그 모든 책동을 무자비하게 침뭉개버릴 입장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전략적 종심이 깊지 않은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미국의 첨단 핵 전략 자산들과 특수작전 부대들의 불의적인 선제 공격을 막고 자기를 지키는 길은 단호한 선제 공격뿐이다. 미국이 핵 위협 공갈을 가정시키다 못해 우리의 최고 수뇌부와 주요 전략 기지들을 특수작전으로 제거하겠다고 선포한 이상 우리가 선제 타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도 응당한 자위권의 행사로 된다. 사냥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빨을 갈며 달려드는 승냥이 무리 앞에서 그 이빨에 뜯기울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다. 이제는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선제 타격을 운운하면서 그 무엇을 강요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에도 기꺼이 대응해줄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임의의 공격 방식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 지금 우리 군대는 선열의 포문을 열어놓고 핵타격 무장의 조준경으로 미국을 주시하고 있으며 움쩍하기만 하면 그 기회를 미 제국주의의 비참한 괴멸로 이어갈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모험으로 전쟁 위험이 무겁게 드리운 현 조선반도 정세는 모든 문제의 근원의 시초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선제 타격했든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부단히 강화해 오다 못해 수많은 핵전략 자산들과 특수작전 수단들을 끌어다 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지게 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3월 29일 평양.